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미국의 위험천만한 북침 핵전쟁 소동을 단호히 직부시어버리자. 북침 핵전쟁 연습 반대 전민족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담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결의와 국제사회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하여 미국이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을 핵무장화한다는 것을 공식 발표한 60년이 되었다. 알려진 것처럼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 침략군의 핵무장화에 착수한다는 것을 공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다음해 1월 29일에는 남조선에 핵무기를 배치하였다는 것을 정식 발표하였다. 이것은 인류에게 처음으로 핵참화를 들씌운 핵전범국인 미국이 전체 조선민족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여 삼천리 조국 강토를 무서운 핵전쟁터로 만들겠다는 것을 내외 공공연히 선포한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이다. 미국은 그 후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 배격에도 불구하고 각종 핵무기들을 계속 끌어들여 1980년대 중엽까지 남조선을 1,722여 개의 핵무기들이 들어찬 극동 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락시켰다. 새세기에 들어와서도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 핵 선제 타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작전기획 5027, 작전기획 5015를 비롯한 각종 북침 각본을 부단히 갱신 완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위험천만한 전쟁 불장난 소동을 해마다 벌려놓으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핵 위협과 공갈을 가해왔다. 지금도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의 핵 항공모함 타격단과 핵 전략 폭격기, 핵 잠수함 등 핵 전략 자산들을 수시로 끌어들여 북침 전쟁 연습을 벌여놓으면서 조선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 접종회로 몰아가고 있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분열의 비극을 강요한 것도 부족하여 핵참화를 들씌우기 위해 발광하는 극악무도한 침략자이며 전쟁 광신자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사실 세계를 둘러보면 우리 공화국과 같이 지난 세기 50년대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그처럼 오랜 기간 미국의 집요하고 강도 높은 핵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미국의 횡포무도한 핵 위협 공갈에 대처하여 우리가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적 핵 억제력을 보유하고 그것을 백방으로 강화해온 것은 천만 번 정당하다.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 핵무력 강화 조치들을 걸고 드는 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서 조선반도 핵 문제를 산생시킨 범죄적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의 북침 핵전쟁 책동을 합리화해버리는 파렴치한 궤변이다. 우리의 핵은 우리 민족에게 연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핵참화를 들씌우기 위해 발광하는 미치광이들에게 전국적 파멸을 안기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핵이며 민족의 천만년 미래를 담보하는 민족만대의 제보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원자탄, 수소탄과 함께 대륙간 탄도로켓까지 보유한 존엄 높은 동방불패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켓 맹주국으로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핵광란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 얼마 전 내외를 진감시킨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악의 제국인 미국의 최후 멸망을 선고하는 주체조선의 불내성이며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폭풍치어 나아가는 우리의 전진을 그 어떤 힘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온 세상에 선언한 특대사변이다.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세계 정치 구도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으며 미제가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 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미국은 세상이 달라진 오늘에 와서까지도 북핵, 미사일 위협을 떠들며 도발 책동에 부질없이 매달릴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 핵 문제를 산생시키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온 저들의 죄악을 반성하고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과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전쟁 장비들을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 남조선 괴뢰들은 역대로 미국의 핵무기를 끌어들여 남조선을 북침 전초기지로 내맡기고 위험천만한 핵전쟁 책동에 적극 가담해왔다. 지금 남조선의 현 당국도 친미 4대와 동족 대결을 일삼다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정권의 비참한 말로 해서 교훈을 찾을 대신 미국을 은인으로 섬기고 동족의 핵 억제력을 한사코 걸고 들며 반공화국 핵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남조선 당국은 미국의 책동에 편승하는 것이 민족의 리익과 결의의 운명을 외세에게 섬겨바치는 쓸개 빠진 민족 반역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고 수치스러운 외세 추종 동족 대결 망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민족의 머리 위에 들이운 위기를 제거하고 자주와 평화의 새 역사를 개척해 나가려는 것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의지이며 그 추동력은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에 있다. 북과 남 해외에 온 결의는 반미 사주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날로 엄중해지는 미국과 그 주구들의 북침 핵전쟁 책동을 진무개버리기 위한 거적적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체 106, 2017년 7월 15일 평양.